안타까워 저렇게 울고 서 있나. 밤의 약속은 믿을 수 없어 믿을 수가 없어요. 날 새면 돌아섰어 남남처럼 돌아섰어 웃음 지으며 잊어버린 밤의 약속은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아닐 겁니다. 밤의 약속은 믿을 수 없어 믿을 수가 없어요. 날 새면 돌아섰어 남남처럼 돌아섰어 웃음 지으며 잊어버린 밤의 약속은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아닐 겁니다.